남조선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6.15 남측위원회가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괴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울산, 광주에서 각각 1만 명, 1,000명 선언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이 일에는 뇌성 3천인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2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